알지도 못하면서 어쩌다가 바보처럼 사랑 속에 빠졌나요? 받을 때 하나라면 줄 때도 하나인데 나는 왜 두 여인을 사랑하고 있을까요? 잊을 건 잊어야지요, 까맣게 잊어야지요.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잊어야지요, 모든 걸.